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는 복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어떻게 그 들어온 죄가 비록 모든 인류 위에 왕 노릇하였지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였을 때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두 가지의 명령을 인간에게 내리시는데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노동의 명령과 또 하나는 종교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종교의 명령이란 하나님이 비록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다 주셨지만 그와 하나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동산 한복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 자신을 경외하고 순종하는지를 아시려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거기에 잘 순종하면 모든 하나님과의 평화와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아담에게 내리셨을 때 그것은 아담 개인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로서 아담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과의 평화와 영생의 복을 누렸고 맨 처음 인간이 창조된 영혼과 육체의 불사를 향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그런 명령을 지키는 수고 없이도 조상의 순종 때문에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대표성은 입증되는 것입니다.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러한 대표성을 가진 인간은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단지 한 사람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가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안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대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선택된 모든 사람들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런 의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구원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만을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그 뒤에 있는 큰 배경, 거기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때에 그분은 성자로서 성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인간의 구속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가난과 고통, 비참과 핍박의 생애였지만 그 모든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이 순종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의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의는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었던 이유는 아담에게서 설명이 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하지를 않고 처음 아담도 두 번째 아담도 모두 순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불순종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던 내면의 불순종,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죄에 미혹된 이후로 일관되게 범죄를 수행할 때까지에 나타났던 모든 안팎의 불순종의 의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사건, 이후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야 되는 이 모든 불순종까지를 다 포함해서 오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날 때 바로 이렇게 조상인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남으로써 이제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맨 처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는 자기의 힘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은혜로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 중생의 은혜의 죄를 이기는 성격은 가변적입니다. 자신이 거듭나고 구원을 얻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를 주장하여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 해주지만 불순종하면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네 번째 상태는 영화 이후의 상태인데 이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바치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구원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은 지상 생애 동안에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의 특징입니다. 이 지상 생애에 계시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데서 용서를 받아 구속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상 생애 동안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제일 먼저 순종의 전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외면적인 행위의 순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내면의 세계 속에서의 전심으로의 순종이 동반된 안팎의 순종이 모두 하나를 이루고 있는 온전한 전일성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고난이나 핍박, 시련이나 위기,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 평온함과 모든 주어진 환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안팎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만드는 일에 이바지하였으니 이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팎에 있는 이 온전한 순종이 어떠한 여건이든지 그것을 이용하여 당신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하고 순전한 복종을 드러내는데 이바지하게끔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커다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많은 형편 속에서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분에게 주어진 많은 결핍과 고난, 위기와 시련, 이런 환경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순종을 드러내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없는 어떤 것들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이끌어내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있는 것이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밖으로 이끌려져 나올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이유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넣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순종의 의도,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의도를 거기에 어울리는 환경과 형편이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결국은 우리의 박해 행동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의를 모두 이루시기까지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완전한 순종의 전일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생애였습니다. 안팎에 모두 완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상생애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의 두 번째 특징은 순종의 점진성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히브리서 5장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배운 순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신성을 인성 아래 자원하여 감추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서는 모르시는 일이 없었지만 그 하나님 되심을 사람 되심 아래 겸손하게 감추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모르는 것이 있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성경은 아름답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 없으셨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의 성품 아래 감추셔서 스스로 모르는 것이 있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서 직접 획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가심으로써 모르는 순종의 비밀들을 터득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배움, 즉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는 이 순종의 점진성을 마치 구원받은 신자가 아직도 마음 안에 죄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은혜를 받으면서 불순종의 상태가 순종의 상태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불순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복종만이 있었을 뿐이죠. 다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난과 순종을 통해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웠을 때에 다가왔던 그 격렬한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이런 것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더욱더 불같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명감에 불타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물을 뿌릴수록 불길이 더욱더 치열하게 타오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다가왔던 모든 결핍과 고난, 핍박과 시련은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려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결심을 꺾거나 끄지는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련과 고난, 위기와 역경이 닥칠수록 예수님의 마음은 더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바침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치열하게 타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의 점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를 공정하게 살피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셨지만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순종하셨고 본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우리를 향한 사랑은 주님의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불붙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의 때가 가까움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의 점진성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데서 순종해서 순종으로 나아가 구원의 의의를 이루셨지만 우리는 죄 있는 데여서 끊임없는 성화를 통하여 죄 없는 데로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순종은 보다 온전해지고 불순종에 남아있는 요소들이 제거되어 순결한 순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의 점진성을 보면서 배워야 할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즉시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진리의 빛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두움과 그리고 불순종의 완고함을 성령의 은혜로 제해버리는 가운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이 은혜를 받음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부딪히는 어려움,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악들과 밖에 있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부어지는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달리 매 순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안 하나님의 진리는 존재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 진리를 많이 터득하고도 뒤로 물러나는 것은 진리를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를 자신에게 끊임없이 숙고하고 적용하지 아니한 게으름 때문이고 또 이렇게 자기가 많은 진리를 알았어도 숙고하고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난다는 사실도 새롭게 비치는 진리의 찬란한 빛을 통하여 자신의 허물들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은 진리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순종도 점진성을 가지고 주 앞에 더욱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을 뒤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극치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안팎으로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일생을 사는 동안 고난을 통해 순종을 더 많이 배워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순종의 극치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머지 모든 순종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헌제자를 위해 하나님은 많은 규례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따라서 헌제자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내장을 발려내고 그리고 피와 살 모든 것을 분리하여 완벽하게 성경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만약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는다면 그 충실했던 제사의 규례에 대한 복종을 무슨 어디다가 쓸 데가 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생애 전체를 마음과 성품을 다해 복종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 점점 더 순종의 열기를 더해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의의를 이루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려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를 담당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순종의 극치성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전일성의 순종으로 점진적인 순종을 통해 마지막에 극치점에 다다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 순종의 극치의 핵심은 바로 죄인들을 향해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기꺼이 당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시면서도 조금도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바치고자 하는 헌제자의 마음, 동시에 제사장의 마음, 동시에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그 마음이 조금도 이탈하지 아니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지상생애의 모든 순종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다 바치는 이 특징을 가진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 순종과 목적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 순종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가지 순종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소극적 의미의 순종과 즉 수동적 의미의 순종과 그리고 능동적 의미의 순종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시고 율법을 따라서 형벌을 받으시는 이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그 율법 아래 복종하신 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이 모든 고난에서의 형벌은 능동적 순종이라고 분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애의 고난 가운데 순종 가운데 어느 것도 마지못해서 당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순종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상생애의 예수님의 순종은 강요되었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순종이었기 때문에 이 순종도 역시 모두 능동적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서 이 생명을 빼앗는 이가 있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기쁘게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지못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당신 자신을 드리는 그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의 순종은 오히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분류해 오던 이 수동적인 순종은 수동적인 순종이라기보다는 자격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지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아무것도 어기지 아니하심으로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의 몸을 깨트려 바치는 그 순종이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자격적인 순종에 자기를 바치신 것입니다.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시면서도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분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바쳐지는 당신의 몸이 순전해지기 위하여 그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도 예수님은 죄인들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시는 온전한 순종의 삶 전체가 죄인들의 대표자로 행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메시아로 공적인 취임을 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결국 마지막에 형벌적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형벌적 순종이야말로 예수님의 순종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벌적인 순종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우리 모든 사람이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의 진노를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기쁘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도 우리는 그 진노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누릴 것을 바라보시며 능동적으로 드리신 순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고통을 받아도 우리는 유익을 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에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시련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어도 우리는 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기쁘게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당하신 형벌적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목적이 있었으니 이 순종의 목적은 대신적 형벌을 위한 것입니다. 대신적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여야 할 형벌을 우리 모두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실제적으로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셨지만 형벌의 효과는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하신 그것이 바로 대신적 형벌입니다. 대신적 형벌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대표자로 죄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형벌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내포적인 대신의 형벌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그 죄인들을 친히 끌어안아 죄인들의 그 죄를 당신의 죄로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벌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형벌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형벌을 예수님 안에 품어져서 함께 형벌을 당한 자들이 되게끔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우리의 죄를 위한 모든 형벌을 함께 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순종하실 그때에 우리는 그 안에 모두 포함된 내포적인 대신의 존재로서 예수님이 형벌을 당하심으로 그때에 그 형벌을 우리의 형벌 삼아 우리도 그 형벌로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는 이 대신적 형벌을 위해 내포적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시는 이 형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의 목적은 내포적인 대신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에 우리 모두 함께 구원받을 우리 모두를 함께 끌어안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주를 받고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지만 그렇게 저주를 받은 효과는 당신이 끌어안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의 어둠 속에 살면서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나를 끌어안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는 그분의 형벌을 그분 안에서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한 것이었지만은 아직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효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을 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알게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나무에 매달려 쏟아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신 그 십자가가 멸시와 욕 가시관 쓰셨네. 멸시와 욕을 모두 당하신 이 끔찍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형벌받으신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한 그때 그 회심의 순간에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의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의로운 것이 없고 죄는 지었지만 스스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적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분은 피나게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당신 자신의 목숨을 드려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게 된 모든 가치 있는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익한 것들은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의 중보, 형벌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서 주님 앞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은 우리 때문에 온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적인 형벌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인생 전체는 순종의 생애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음에 깊이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형벌받을 죄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일생 동안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우리의 우리 된 모든 것이 우리 때문에 된 것이 아니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옥죄를 깨뜨리시기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일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어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고난을 배반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매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못박히신 고난의 주간에 성도들이 연약해서 아직 못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간절히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잠결에라도 저희의 마음을 깨우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로 모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한마음으로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순종의 삶 때문에 형벌의 고난 때문에 구원을 얻었은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핑계대고 불순종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형편껏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오늘 이 시간에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복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순종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형벌을 당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행여나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많은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 앞에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아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는 구원과 이 넓은 사랑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 아버지 앞에 살게 하시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친히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 크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과 형벌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그 크신 고난과 형벌을 따라 주님이 죽으셨은즉 그 피로 또한 우리가 속죄를 입었은즉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과 고통의 기회들을 주님을 사랑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모든 도구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을 일깨워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에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앞에 말씀을 통해 다시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